어떤 말을 해야 할까? 어떤 생각 속에 그리 잠겨 있는지. 여기 남은 너와 나, 설렘 가득 너의 속삭임. 우리가 그려왔던 꿈만 같이 너와 나 사랑할 수 있을까? Come to me, baby. 화려했던 지나간 날의 우리. 시선이 점점 어긋나버려. 가까이에 있어도 너의 마음 볼 수 없어. 태양이 지면 달이 금방 피어나듯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너 돌아오길. 아픈 지금은 꿈처럼 아득히 사라져. Come to me baby, come to me baby. 쏟아 처럼 다가와.